제가 오늘 예배 시간에 좀 사진을 계속 좀 찍고 있어요. 그 이유는 그 이란에 있는 그 김병조 목사가 예배 드리는 모습 사진을 좀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좀 사진을 찍고 있고요. 다른 분들이 좀 예배 때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란에 있는 또 목사님에게 사진을 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말씀으로 스가랴서 3장 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새싹이라고 부르는 나의 종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읽을 텐데요. 아까 우리 PPT 화면에 있는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면서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 대제사장은 들어라. 여기 여호수아 앞에 앉아 있는 여호수아의 동료들도 함께 잘 들어라. 너희는 모두 앞으로 나타날 일에 표가 되는 사람들이다. 내가 이제 새싹이라 부르는 나의 종을 보내겠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다니엘서 설교를 5장 설교를 하면서 바벨론이 고대 근동의 그 최강 대국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가랴서는 페르시아 시대의 책입니다. 페르시아 시대. 그러니까 바벨론 시대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점령을 당하고 예루살렘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605년, 598년, 세 번에 592년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국가가 페르시아에게 또다시 패권을 내주게 되고 페르시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고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성경에서는 포로 귀환 이후에 선지서가 세 권 있는데요. 그게 학계 스가랴 말락이라고 하는 마지막 구약 성경 마지막 세 권의 책이 포로 귀환 이후에 시기로 따지면 주전 520년, 520년부터 한 450년까지의 책들이 그 학계 스가랴 말라기의 책들입니다.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일반 역사에서는 키루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키루스 2세라고 하는 사람이 550년에 메디아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 바사, 성경에는 바다와 메데, 바사와 메데라고 나오는데요. 이 미디아를 점령을 합니다. 주전 550년에 그리고 539년 10월 달에 바벨론의 북방 요새였던 오피스라고 하는 도시를 점령하면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함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는 그 전에 아수르와 바벨론이 주변의 나라들에게 취했던 아주 강경한 정책들, 식민 국가들에게 취했던 아주 강경한 정책들. 예를 들어서 아수르 같은 나라들은 혼혈 정책을 취했죠. 그 나라의 순수한 혈통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로 데려가지 않고 그 나라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보내서 이스라엘 여자들과 결혼을 하면서 순수한 유대 혈통들을 말살하는 것이죠. 바벨론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한 아주 강경한 정책들이 식민 국가들의 저항을 사게 되고 그로 인해서 아시리아의 역사가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그런 정책을 펼치지 않고 포로로 데려가는 정책을 펼치죠. 자기 국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근데 이 페르시아 고레스는 그러니까 뭐 시대가 지나면 역사가 이렇게 진보하고 진화하듯이 자신 선대의 강대국들의 실패한 정책들에서 교훈을 삼아서 굉장히 관용 정책을 펼칩니다. 이 관용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마지막에 점령한 땅이 리디아라고 하는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요. 크로이소스라고 하는 그 리디아의 그 왕을 잡고 이 크로이소스가 이 그리스 지역까지 다 점령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리스의 철학과 문명 어떤 이런 지식들을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관용 정책이 식민지 국가들에게 상당한 좋은 호응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 고레스 왕이 그 바벨론이나 아수르와 같은 강경책이 아니라 관용정책으로 식민지 국가들을 지배하게 되죠. 그러면서 538년에 자신의, 그러니까 이 고대군동을 다 차지하게 된 그 원년에 자유령을 선포합니다. 자유령. 제가 오늘 아주 신기한 건데요, 제 책상 옆에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그 페르시아 왕이 그 고레스 키루스 2세가 그 발표한 자유령의 비문입니다. 물론 이게 원본은 아니겠죠. 그러면 이게 뭐 몇십억일 거고요. 그 대형 박물관에 있는 거의 축소 모형입니다. 대형 박물관에 있는 거고요. 축소 모형이고, 김병준 목사님이 한국 지난번에 왔을 때 선물해 준 거예요. 일 안에는 기념품 이거밖에 없다고 이거를 사왔어요. 이게 바로 538년에, 주전 538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식민지 국가들의 포로들은 각 국가로 돌아가라, 그리고 각 국가들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비용들은 페르시아에서 대겠다 라고 하는 이 고레스 왕의 자유령, 포고령이 내려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538년에 이스라엘 식민, 이스라엘 포로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그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비용을 페르시아의 어떤 금고에서 그 비용들을 내주게 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설교 때 스가랴서를 설교하는 건 오늘 처음인 것 같은데요, 아까 얘기한 대로 스가랴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두 번째 책입니다. 스가랴서, 말라기가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고요, 일반적으로 소선지서라고 불려지는 책 중에서는 가장 분량이 깁니다. 14장짜리 책입니다. 또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가장 사랑한 선지서가 바로 이 스가랴서입니다. 한 67군데 정도가 인용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스가랴서가 특별히 오실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다 라는 것을 유일하게 예언한 예언자가 이 스가랴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그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그런 예언을 한, 그래서 그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가장 사랑한 저자가 바로 이 스가랴입니다. 아까 538년에 주전 538년에 이제 포로 귀환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첫 번째 포로 귀환을 주도한 사람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당시 이스라엘의 총독이었죠.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는데 총독이었습니다. 빌라도는 로마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페르시아가 관용 정책을 펼친 것이죠. 그 나라 사람에게 정치적 권력을 준 것입니다. 그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이 2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요,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이 지났습니다. 스룹바벨이 포로 귀환하자,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가자, 우리의 본토로 가자 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 나섰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해방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정착했고, 그 유대인의 독특한 무역의 능력, 이 장사의 힘들 때문에 그 지역 바벨론에서 이미 상당한 부를 획득을 했기 때문에, 스룹바벨을 따라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아주 아주 신실한 사람들이거나 또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패잔병 같은 사람들을 스룹바벨이 이끌고 예루살렘에 정착하게 되고, 도착하자마자 그들이 했던 일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죠. 그들의 삶의 중심이고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기 때문에 성전을 빠른 속도로 재건을 하는데, 538년부터 2년 동안에 성전의 기초를 다 완성을 합니다. 536년까지 그러다가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됩니다. 536년에 성전 재건이 중단되고,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중단된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해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주전 520년입니다. 520년에 16년 동안 중단되어져 있던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해라 라고 이 스가랴와 학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다시 성전 공사에 열심을 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다면 그들은 왜 열심히 시작해서 불과 2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성전의 기초를 쌓았는데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깜비세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깜비세스, 당연히 이제 아버지가 훌륭하면 아들은 일반적으로 어떻죠? 네. 아버지가 훌륭하면 아들도 훌륭한 경우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있는데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게 일반적이죠. 물론 뭐 제가 아주 발톱에 때만큼도 안 되지만 그 이 캄비세스라고 하는 왕은 굉장히 폭군이었습니다. 얼마나 폭군이었냐면 이제 캄비세스의 유일한 업적이 뭐냐면 이집트를 점령한 것입니다. 이집트를요. 그러니까 이미 아버지 고레스가 서쪽으로는 터키까지 점령을 하고 동쪽으로는 인도 서쪽까지 다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 바벨론도 마찬가지였고 페르시아도 애굽의 본토를 점령을 못하는 거예요. 나일강 이남을. 근데 이 캄비세스가 엄청난 군대를 징병해가지고 이 나일강 이남의 이집트를 점령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 군대와 군대가 거대하고 무기가 많으려면 어때야 되죠? 세금을 많이 걷어야겠죠. 그러니까 캄비세스가 어마어마한 세금들을 식민지 국가에게 걷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페르시아 금고에서 지원한 돈으로 성전을 재건하긴 했지만은 그 페르시아 금고에서 지속적으로 돈이 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들 자신이 갖고 바벨론에서 가지고 온 돈들을 다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성전 재건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캄비세스가 막대한 세금을 요구하면서 세금을 내야죠. 세금을 내지 않으면 잡혀가니까요. 성전 공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캄비세스가 얼마나 폭군이냐면 이집트로 원정을 갈 때 자기 동생이 있습니다. 바르디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는데 바르디아가 자기가 원정을 떠난 사이에 이 페르시아 수사궁, 페르시아의 권력을 차지할까봐 동생을 죽이고 갑니다. 동생을 죽이고. 그리고 자기 여동생들을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여동생 두 명을. 근데 여동생 두 명이 자기의 남동생이죠. 바르디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을 막 흘려요. 아, 우리 동생이 죽다니. 물론 이제 이 캄비세스는 자기가 죽였다는 얘기는 안 했죠. 그런데 동생이 죽은 사실을 알고 여동생들이 눈물을 흘리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내들이 눈물을 흘리니까 아내들도 죽여버립니다. 아내들도. 그 정도로 폭군이었죠. 그리고 이집트 원정을 나갔다가 이 그 통신사를 통해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동생이 페르시아의 권력을 잡았다. 자기가 죽였는데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페르시아로 돌아오는 말에 오르다가 떨어져서 죽습니다. 돌아가야겠다. 분명히 죽였는데 내가. 그러니까 동생을 이렇게 자기가 동생이라고 속여서 페르시아의 정권을 누군가 잡게 됩니다. 그 이후에 나타나는 왕이 다리오라고 하는 이제 450년에 느헤미야 시대의 왕이 다리오인데요. 다리오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캄비세스가 이집트 원정으로 막대한 세금을 식민지 국가들에게 요구하게 되고 그 세금의 요구 앞에서 백성들은 성전 재건을 지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지역은 여러 작은 약소국들의 어떤 패권 다툼들이 있었습니다. 뭐 사마리아라든지 이두메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여러 나라들 사이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는 것들을 그들은 원치 않았고 특히 사마리아가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들을 아주 강력하게 방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전 재건의 걸림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현실의 이 현실적인 삶의 요구 앞에서의 백성들의 어떤 이런 태도였습니다. 세금을 낼 것인가 성전을 지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리고 그들은 이미 바벨론에서 어마어마한 성전을 봤습니다. 이 마르둑이라고 하는 거대한 성전을 받고 자기들이 짓는 예루살렘 성전은 그것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것이죠. 그 앞에서의 어떤 열등감. 아, 우리가 이것을 지어서 무엇하나. 이미 세계의 역사는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세계 제국들이 주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꿈,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는 이 꿈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현실적인 요구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 없고 쓸데없는 일들로 간주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다시금 성전을 재건해라 라는 것을 목적으로 스가랴와 학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3장의 말씀은 16년 만에 성전 재건이 시작되고 5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스가랴를 통해서 이 스가랴서의 어떤 아주 이 뼈대는 환상입니다. 환상. 그래서 스가랴를 구약의 요한계시록 이렇게 부르거든요. 굉장히 많은 환상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환상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그 환상의 목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 환상의 주제입니다. 그분은 그들을 끌고 갔던 그 포로지에서 귀환을 예언했던 선지자들의 약속을 성취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약속들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것이 스가랴서에 나타나 있는 환상들의 주제들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제 그 십계명 제자반이 시작이 되는데 십계명은 막상 1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그 계명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십계명에 있어서. 그 십계명의 전제가 있습니다. 십계명의 전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이 십계명의 10가지 계명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기에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요구하시는가입니다. 십계명의 내용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사실상 십계명의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끔 되어져 있는 것이죠. 말씀을 같이 볼까요?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인데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무엇인가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거군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토록 계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와 현재 미래에 항상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생각으로 지어낸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투영해서 상상으로 만들어낸 하나님, 우리의 의존해서 우리의 상상과 상관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원함, 우리의 투영, 우리의 상상과는 상관없이 존재하는,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죠. 계시는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 이 계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 아침에 묵상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두 가지 뜻이 있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과 그분의 성품, 어떻게 존재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요즘에 그 주중에 지섭이가 교회에 항상 있으니까요. 지섭이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지섭이가 한 번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그 얘기가. 그 제가 혹시 울더라도. 목사님, 제가 막 그때 이렇게 좀 자기 푸념을 했었어요. 뭐 목사가 뭐 이렇게 부족하고 못나서 이게, 야 정말, 막 그렇게 막 자기 푸념을 했어요. 지섭이 앞에서. 그래서 안 오는 걸 수도 있어. 그 지섭이가 목사님은 여기 계시는 것만으로도 자기한테는 충분하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계셔달라. 여기에 계셔달라. 그 지금 같은 모습으로겠죠. 지금 같은 모습으로. 감히 제가 나의 여기에 있음과 하나님의 계심을 비교하는 것은 참 무례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계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랑으로, 진실로, 정의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우리에게 의존하지 않고 언제나 같은 분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교회의 역사에서 종종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오해가 이신론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신론. 좀 어렵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생성 변화하는 이 세계와는 상관없는 초연한 존재로 데오스 오티오스스라고 하는 한가한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한가한 이신론의 주제입니다. 한가한 하나님. 좀 세게 말하면 놀고 계신 하나님. 이 세상은 이토록 절망과 좌절과 고통으로 가득한데 하나님은 한가하게 이 세상의 이 유한함과 생성 변화의 질서 너머에서 한가하게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부동의 원동자, 자기는 까딱하지도 않으면서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님, 생성세계의 배후에서 변화하지 않으면서 존재하는 신은 그러므로 고통을 받을 수도 이 세상의 운동에 참여할 수도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신은 움직이지만 스스로는 움직이지 않는 존재라는 관념이 바로 이신론이라고 하는 관념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출애굽기 말씀을 볼까요? 출애굽기 3장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가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인데요.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고 데려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역사의 뒷전에 숨어서 생성 변화하는 이 더러운 세상의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초연히 한가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고통받는 백성의 고통을 보고 듣고 같이 아파해서 내려와 건져주는 역사에 참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으로 해방의 힘으로 고난의 현장 역사의 현장에 동참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스가랴 1장 16절을 같이 볼까요? 스가랴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장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라고 스가랴는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시는 하나님, 한가하고 초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에 동참하시는 하나님, 이 생성 변화하는 역사의 한복판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설명해주는 가장 좋은 단어가 싹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스가랴가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오실 메시아를 설명하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다? 싹이다. 그분은 싹이라는 거예요. 싹. 탄생하고 자라나고 성장하고 죽고 하지만 다시 부활하는 이 세상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의 고통 속에 동참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는 스가랴뿐 아니라 예레미야 역시도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싹을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라고 33장 1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11장 1절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가처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3장 53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종의 노래의 제일 중요한 말씀이죠. 53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호와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연한 순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순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네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젖먹이라는 뜻입니다. 젖먹이. 그는 아기의 모습으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 이 앞에 구유가 있잖아요. 구유.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교회는 어린 생명, 약한 생명, 비천한 이들을 존귀히 여기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존재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싹과 같은 연한 순과 같이 나타나기에 우리는 때때로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담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힘과 능으로 나타나죠. 힘과 능으로. 그 이 스가랴가 자주 이야기하는 게 힘과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라는 말씀이 스가랴서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낙심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스가랴 스스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작은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작은 일이다. 그래서 이 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현되지만 그것은 기적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씨앗이 싹을 틔어 열매를 맺듯이 점진적으로 서서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고 포기하지만 그럴수록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질문들을 다시 한번 스스로 답하면서 성경 안에서 그 답을 찾아가면서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실망을 소망과 용기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싹이라고 하는 개념과 대조되는 개념들을 이 스가랴는 계속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면서 힘, 능, 뿔, 큰 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팔, 여호와의 팔은 연한 순같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저는 이 싹, 한 주 동안의 싹, 싹이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오늘 3장 8절에는 내 종 싹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리스도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또 그분은 싹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로서 있으면서 늘 이렇게 불편해질 때, 제 마음이 불편해질 때, 그 언제냐면 제가 종이라는 사실을 망각할 때입니다. 어느새 내 마음속에 내 스스로 나를 주인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고 싹이 아니라 큰 산, 뿔, 힘과 능으로 나 자신을 스스로 평가할 때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종과 새싹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와 성도들을 종과 싹이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연약한 싹이 자라나서 나무가 되고 거기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그게 겨자씨의 비유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힘과 능으로 이 세상의 역사가 이끌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새싹 같은 하지만 정의롭고 공의로운 그것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는 것이죠. 3주 동안 그 싹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오늘날의 싹은 무엇인가? 오늘날의 싹은 촛불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 촛불이 약하잖아요. 촛불이요. 바람 불면 꺼지잖아요. 그 어제도 그 광화문에서 그 촛불 모임을 하다가 8시에 1분간 촛불을 끄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1분간 촛불을 다 끄자. 그러니까 다 모든 불을 다 끄자. 모든 불을. 그래서 촛불을 다 껐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마이크를 잡고 다 불도 꺼주세요 라고 이제 소리치니까 가게들이 다 불을 끄는 거예요. 편의점, 식당. 근데 불이 켜있는 건 대기업들, 교보생명, 조선일보, 동아일보 전광판들을 불을 끄지 않는 거예요. 그 분초가 다 광고비고. 아, 근데 같이 끈 식당들을 이렇게 보는데요. 아, 정말 뭉클했고, 호텔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얘기를 듣고 자기 방을 끄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포시즌 호텔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그 이세돌하고 알파고랑 경기했던 호텔이 광화문 바로 옆에 있는데요. 이 불들을 꺼 가는데요. 그 역사는 권력자, 대기업, 부자들에 의해서 쓰여져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쥐고 있는 그 촛불을 끌 수 있는, 가진 것 없는 이들, 그들의 그 용기, 그들의 그 결단에 의해서 새롭게 쓰여진다라고 하는 마음의 감동을 얻고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사랑교회 역사가 15년 또 이제 대림절 첫 번째 주를 맞이하면서 새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15년도 더디게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더디게 갈 것입니다. 마치 그 나무가 자라나듯이.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믿음의 마음들을 모아주시고 여러분의 정성들을 모아서 해사랑 공동체를 통해서 또 여러분 각자의 삶들을 통해서 싹과 같은 여러분의, 어떨 때는 우리 자신의 믿음이 참 작아 보일 때가 있잖아요. 정말 초라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야, 나도 예수 믿은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 이게 뭔가, 현실의 무게 앞에서, 현실의 책임 앞에서 나의 부르심과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열정들을 잃어버린 자신의 모습 앞에 낙망할 때가 있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싹이면 충분하다, 나무가 될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싹이면, 내 안에 그 작은 싹만 있다면, 예수님은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다면 내가 그것을 통해서, 그 작은 싹들을 통해서 초원을 만들고 큰 산을 무너뜨려서 평지를 만들 것이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든든하고, 새사랑교회를 통해서 이곳에 새사랑 초원이, 새사랑 평지가 수많은 사람들이 뛰어놀 수 있는,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 살면서 때때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이 우리를 초라하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합니다. 믿음 없는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땅의 구원자의 그 약속이 내 종 새싹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며 작은 믿음, 하지만 그 믿음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은 크심을 저희들이 다시금 회복하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성도의 자부심을 가지고 담대하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